플로리다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진 범인은 반자동 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17명 가운데 12명은 학교 안에서, 2명은 학교 밖에서, 또 다른 1명은 인근 거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의 수요일을 맞아 교회나 성당에서 미사나 예배를 보고 있던 부모들이 이마에 제2수요일 표식을 한 채 학교로 달려와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등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누구든 학교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에만 11건의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일본과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1대4로 패해 조별예선 3전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단일팀은 올림픽 첫 골을 기록하는 등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을 메운 북한 응원단 등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5위 이하 순위 결정전 두 게임을 남겨놓고 있어 일본과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썰매 종목 중 하나인 스켈레톤에 나서는 윤성빈 선수가 오늘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승훈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10,000m에 나섭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에게 몰린 관심으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남자 아이스하키팀이 예선전을 시작합니다. 귀화 선수들의 활약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피겨의 렴대오, 김주식조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11위를 차지하면서 올림픽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프리스케이팅에 나섭니다. 북한 피겨 선수들의 공연이 끝난 뒤 남측 관계들의 응원과 선물 공세가 MBC 방송 중계진의 화제가 됐습니다. MBC 중계진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트장은 평화와 화해의 감동적인 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 ICE가 지난 1일부터 남가주에서 이뤄진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1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의 단속이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캘리포니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 고위관리가 이민 절차를 수속하던 이민자들의 신원을 도용해 금융사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엔진 덮개가 부서진 채로 심하게 흔들리다 가까스로 착륙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으며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낮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할머니를 폭행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41살의 리차드 콜로모로 중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인 리사이클 LA에 대한 불평과 반발이 끊이지 않자 프로그램 종료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저희 라디오 솔 방송국과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 무료 텍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생방송 텍스 세미나에서는 새로 바뀐 세법과 부동산법, 학자금 보조 등에 대한 정보와 절세 요령 등이 상세히 설명되며 문의사항은 미리 카톡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견고하다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설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라디오 설 이브닝 뉴스 1부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무려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잠시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CNN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I love you, mom. If I don't make it, I love you, Mom. So Anderson, that's just, you know, one of the many feelings from families and parents here on this heartbreaking day. Just a snapshot of what they've gone through. We should also point out, Shimon Prokipes reported just a few moments ago, new information, apparently the shooter, not only who's in custody, is actually talking to investigators. One of the things that they have learned, according to the reporting of Shimon Prokipes.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 사건이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7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동부시각 오후 2시 40분쯤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가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는데 수사당국의 말을 이용해 여러 보도 매체들이 17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을 전면 통제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용의자는 올해 19살로 이 학교를 다녔던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난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는 학생 3,200여 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지금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YTN입니다. 충격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40분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이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를 전면 통제했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수의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난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모두 3천여 명이나 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총기를 사용한 용의자를 1시간 넘게 잡지 못해 경찰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켄터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는 등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오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알려진 범인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쪽 45마일 지점의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마구 쏘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스콧 이스라엘 브로워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사망자 17명 가운데 12명은 학교 안, 2명은 학교 밖에서 또 다른 한 명은 인근 거리에서 발견됐으며 두 명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 현지 병원 관계자들은 현재 총격 사건에서 부상한 16명이 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로워드 헬스노스 병원 관계자는 부상자 8명과 용의자가 이 병원으로 옮겨져 이 중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은 중태, 세 명은 안정 상태라고 전하고 용의자는 치료 후 경찰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세 명이 수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8명 모두 총격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부상자들의 연령이나 부상 정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부상자 8명은 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격은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1층 교실 근처에서 수업이 종료되기 직전인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예전에 이 학교에 다녔던 19살 니콜라스 크루스라는 총격 용의자를 붙잡아 압송했습니다. 크루스는 앞서 교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크루스가 적어도 한정의 반자동 소총과 다수의 탄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크루스의 단독 범행으로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살 노아 파니스라는 학생은 오후 2시 30분쯤 소방 사이렌이 울렸다. 모두 천천히 움직였는데 몇몇 선생님들이 복도로 뛰쳐나오면서 총격인 줄 알고 달리기 시작했으며 나는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다고 전했습니다. 1학년생인 제이슨 스나이트는 야외와 가장 가까운 교실 쪽 1층에서 총격이 시작됐으며 처음에 6발, 7발 정도의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교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바리케이트를 친 채로 버텼습니다. 이 학교 교사인 멜리사 펄코스키는 학생들을 데리고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목격자는 총격범이 복도를 오가며 총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특수기동대인 스왓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학교 접근을 차단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총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응급처치한 뒤 후송했습니다. 혼비백산한 학생들이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한 줄로 대피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 경찰은 총격범을 오후 4시쯤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최소 1시간 이상 교실 안과 밖을 오가며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일길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5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 1차선과 2차선 쪽에서 이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샌페르난도 로드 구간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라디에라 블루버드 구간 4차선 쪽에 픽업 트럭 한 대 차선 쪽에 멈춰서 있습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현재 벌뱅크 블루버드에서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 10마일에서 18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가 스트리트부터 오늘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구간도 4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5번 놀스 방향은 디트만 에비뉴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5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요. 또 2번 놀스와 교차되는 바로 다음 구간 플랫 스트레처 드라이브 구간까지 25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60번과 교차되는 지점부터 5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0마일에서 23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플로럴 드라이브에서 애틀란틱 블루버드 7마일에서 15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힐 스트릿 구간 6마일대 심한 정체를 시작으로 오늘 51가 스트릿까지 6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 알타데나 드라이브 구간에서 샌디마스 에비뉴 구간까지 오늘 8마일에서 20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조별예선 3차전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에 1대4로 졌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죠. 남북 단일팀 역사적인 아이스하키 첫 골이 나왔는데 첫 골을 만들어낸 선수들 또 감동적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미국 출신의 두 선수 박윤정, 랜디 희수 두 선수가 합작했습니다. 한 선수는 이병아 선수입니다. KBS입니다. 숙적 일본에 2대0으로 끌려가던 이 피리어드 9분 박윤정의 패스를 받은 랜디 희수가 첫 골을 터뜨립니다. 랜디 희수가 쏜 슛은 절묘하게 굴절돼 통렬한 골로 연결됐습니다. 단일팀 선수들은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듯 좋아했고 북한 응원단을 비롯해 경기장을 가득 메운 4천여 팬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숙적 일본에 4대1로 졌지만 미국 출신 두 선수가 합작한 골은 한국 아이스하키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미국 가정에 입양됐던 박윤정은 경기 내내 근성이 넘쳤고 하버드대 출신 귀하 선수 랜디 이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골을 넣었습니다. Definitely there was an electricity in the arena and I think that really gave our team a lot of momentum throughout the second period. So that was awesome and I just wish we could have put a couple more in. 랜디의 등번호 37번을 의미하기도 하는 1937년생 외할머니는 불편한 몸에도 경기장을 끝까지 지키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태어난 이유를 했다니까 처음엔 좀 아이고 웬일이지? 37번.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죠. 네. 투지와 근성을 앞세워 마침내 첫 골을 터뜨린 단일팀은 순위 결정전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는 달리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언론과 팬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인데요. 조용히 대회를 준비해온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오늘 강팀 체코를 상대로 리그 1차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모든 관심이 여자 단일팀에 쏠렸지만 남자팀은 묵묵히 평창 신화를 준비해왔습니다. 올림픽 데뷔 전 상대는 농구의 강호 체코. 1998년 나가노올림픽 금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 동메달의 세계 랭킹 6위 팀입니다. 평균 키가 190cm에 육박하는 월등한 체격에 패싱 플레이도 뛰어나 랭킹 21위 한국의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특히 마린 이라투와 로만 체르벤카 등 베테랑 공격수가 이끄는 막강 공격 라인을 우리 수비수와 골리가 얼마나 막아낼지가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I'm extremely excited. I'm extremely excited to get this started and to show that show the world that what Korea hockey can do. 대표팀은 이번 대회 모든 상대가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보고 수적으로 우세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 전술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표팀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2부 리그 준우승팀으로 성장시킨 백지선 감독은 선수들이 초반에 위축되지 않고 체코의 압박 플레이를 잘 버텨낸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nd these players on home land to be part of something special, the Olympics at a world stage, it's a fantastic feeling. And the focus is there. You see it in practice and you see it in the guys' eyes that this is something special and they want to enjoy every minute of it. 언제나 우승이 목표라고 말하는 백지선 사단이 홈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에서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을 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저희가 썰매 세 종목 설명 오전에 많이 해드리지요. 루찌는 누워서 타니까 루찌, 스켈레톤은 엎드려 타고, 봅슬레이는 팀 스포츠입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첫 금메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열린 남자 스켈레톤 1차 시기에서 50초 28로 현재 6명이 트랙을 뛴 가운데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트랙 레코드를 찍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뜨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스켈레톤 트랙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성민 선수 현재 50초 28로 1차 시기를 마친 선수들 가운데는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1차, 2차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3차, 4차 경기가 있습니다. 스켈레톤은 1차 시기부터 4차 시기까지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합니다. 자, 설날 한국 스포츠 팬들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 크게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이 오늘 만미터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예선과 여자 컬링 예선 등 오늘의 평창올림픽 주요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이 오늘 저녁 만미터에 도전합니다. 장거리 최강자 크라머르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해 메달 획득이 쉽지는 않지만 5000m에서 기대 이상의 기록으로 5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미터도 조금 더 목표를 높여 잡고 레이스를 하고 싶고 가장 자신 있었던 팀 슈얼이나 메스 스타트에서는 정말 목표했던 꿈꿨던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세계 6위 체코를 상대로 1차전을 펼칩니다. 버거운 상대지만 올림픽 무대 데뷔전을 앞둔 선수들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2014년 백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지난해 세계선수권 1부 리그 승격을 달성하는 등 짧은 기간 실력이 급성장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강호 캐나다와 예선 1차전에 나섭니다. 지난달 컬링 캐나다 오픈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여자 대표팀은 당시 8강에서 캐나다를 이겼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그리고 어제 피겨스케이팅, 미국 MBC 중계사는 피겨스케이팅을 상당히 비중있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동계 스포츠 가운데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피겨의 렴대옥, 김주식 조인데요. 쇼트 프로그램에서 11위를 차지하면서 프리스케이팅에 진출도 확보했고 올림픽 무대에 등장했고 가장 좋은 점수, 자신들의 가장 좋은 점수 신기록도 돌파했습니다.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 10위권 진입에 도전하는 렴대옥, 김주식 북한 피겨 선수들, NBC 중계방송은 이번 강릉에서 펼쳐지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은 평화와 화해 그리고 감동의 장이 되고 있다라고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비틀즈의 명곡 A Day in the Life의 음악처럼 염대호과 김주식이 인생에서 중요한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남녀 개별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시킨 상승세 속에 남자 선수의 도움을 받는 스로우 점프까지 실수 없이 수행합니다. 점프 뒤 보여준 염대욱의 표정에선 세계 정상급 선수 못지않은 자신감까지 묻어납니다. 이들이 연기에 집중할수록 남측 관중들과 북측 응원단의 응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스파이럴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2분 50초의 연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염대욱 김주식조는 인상적인 연기 속에 69.40의 개인 최고점을 받아 1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응원단과 남측 응원단이 한마음이 돼서 우리를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거기서 힘이 붙고 고무가 돼서 경기에서 성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치, 우리 감독 등지야, 주식 등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뒤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렇게 인기가 된 거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북한 페어팀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집중적인 취재 경쟁을 펼쳤습니다. 인상적인 연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염대호 김주식조는 오늘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세계를 향한 도전을 계속합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장의 빙질이 훌륭하다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독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빙질이 좋다, 빙질 덕분이다 등의 선수들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7일 개막식 전 강릉 아이스 아레나 메인링크에서 연습을 마친 네이선 천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빙질이 정말 좋다고 말했고 고다이라 나오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역시 평창의 빙상장에 대해 링크 안이 따뜻해서 몸을 움직이기 쉽고 빙질도 단단해 컨트롤 하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인 한국의 윤성빈 선수 역시 얼음 상태가 굉장히 좋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얼음이다.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질이 사포로 선수권대에 비해 좋았다는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선수는 5000m에서 6분 14초 12.5로 5위에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은 얼음 두께를 편차 없이 재빙할 수 있는 첨단 자동 재빙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더없이 완벽한 빙질을 자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 뭐 매번 올림픽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한 그런 대회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 얼마나 긴장될까요? 대회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은 몇몇 선수들은 선수촌을 계속 걸으면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욕조에 몸을 쭉 담그고 긴장을 푼다라는 등 긴장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선수들, 뭐 동계 스포츠 강국이죠. 핀란드 선수들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뜨개질 한다고 합니다. Y10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핀란드 선수들의 취미는 뜨개질입니다. 여자 선수들뿐 아니라 남자 선수들도 뜨개질을 하면서 긴장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70살인 핀란드 대통령의 새 아기에게 줄 담요를 뜨개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9년 전 재혼한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고령에도 최근 늦둥이 아들을 낳아 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 스타일 예선 중계 방송 때 핀란드 선수가 출발하는 순간 옆에서 느긋하게 뜨개질을 하던 이는 핀란드 팀의 코치였습니다. 이 장면은 국내외 SNS에서 올림픽 뜨개질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퍼져 화제가 됐습니다. That takes all your concentration and efforts. And then people, you know, realize that you're actually doing something very important because you're concentrating so hard. 남자들의 뜨개질을 놓고 서로 가벼운 핀장과 농담도 오갑니다. And when I see Abdik knitting, I just laugh at him. So yeah. I'm not actually thinking about my run that much. Yeah. And I don't mind being laughed at. 핀란드 선수들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부터 뜨개질을 시작했는데 심리 상담사가 선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뜨개질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핀란드 선수들 외에 다른 참가국 선수들도 뜨개질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발표했습니다. 벨가든스에 거주하는 것으로도 덧붙여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용의자가 달아나는 장면이 찍힌 인근 상점에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왔고 몇 시간 만에 범인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한인 할머니를 폭행한 경위를 조사 중인데 이 사건이 인종 증오 범죄인지 여부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A 총영사관은 이번 사건은 금품 갈취 등의 특별한 목적 없이 피해자를 무작위로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 ICE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뤄진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1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의 단속이 캘리포니아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세관국 ICE가 남가주를 타겟으로 지난 일요일부터 실시한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1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되는 개인들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성명을 통해 이는 아이스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체포하는데 로컬 경찰과 교도소 등과 협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LA처럼 비협조적인 지역의 경우 커뮤니티 내 단속을 실시하거나 경관들을 투입해 기존에는 타겟이 되지 않았던 불체자들도 급습해 체포하는 등 추가적인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또 더 이상 체포를 할 때 우선되는 추방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며 이민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들은 체포와 구금될 수 있고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요일 아이스가 지난 일요일부터 LA를 포함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산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등 7개 카운티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스는 이 지역에서 일주일간 계속될 이번 단속에서 거의 400여 명의 불법 체류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는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고 일부는 범죄의 용의자이며 또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 뉴스 배인정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고위 관리가 이민자들의 신원을 도용해 금융사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ICE 시애틀 지부의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라파엘 산체스라는 이 자문 역할의 산체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민자 7명의 신원 정보를 도용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송금 사기 등 금융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금 사기, 주목되는 부분이죠.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산체스는 여러 단계 이민 절차를 수속하고 있던 이민자들의 신원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자들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죠. 생년월일 등을 도용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중국인 등 아시아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산체스가 금융사기, 신원도용, 가중처벌법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고 산체스는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사직했습니다. 산체스 내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다음 주 화요일인 20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국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으로 화요일 생방송 무료 텍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새로 바뀐 세법과 부동산법, 학자금 보조 등에 대한 정보와 절세 요령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AM 1650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한인 납세자들을 위해 생방송 텍스 세미나가 열립니다. 해마다 텍스 시즌을 맞아 라디오 서울 방송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로 올해에는 올 세금보고 시즌에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 정보와 새로 바뀐 감세정책, 부동산법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앤니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연말에 30여 년 이래 가장 큰 그 세제 개혁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하시고 그러셔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지금 작년 말에 돼서 대개 시행 기간이 2018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하시는 세금 보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애니 협회장과 조한욱 CPA, 저스티노 CPA, 알렉스 장 CPA가 연차로 출연해 관련 세법 정보들을 설명하고 스튜디오에서 전화로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아 즉석에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조한욱 CPA입니다. 그 라디오 세미나에서 그 특히 우리 교민들이 많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자영업 소득에 대한 거, S-Corp에 대한 거, 그리고 LLC에 대한 그런 그 소득에 대한 그 20% 새로 생긴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설명 등 그 교민들께서 미리 아셔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세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스티노 CPA는 부동산 매매 교환을 통한 절세 방법인 1031 익스체인지의 바뀐 법령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내놓으면서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1031, 그러니까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동산 교환이 없어질 걸로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또 그런 게 이제 산정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개편이 된 거는 동산끼리 부분의 극소수의 어떤 그 교환이 1031 익스체인지가 가능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죠. 올 세금 보고 시즌에는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부동산 관련 세법이 유효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변화가 많아 사전 플래닝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세미나에서는 소셜연금 극대화 방안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혜택의 실전 노하우까지 한인 납세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사전에 질문 주실 분들은 www.kacpa.org으로 연락 주시면 되며 방송 당일에 질문 주실 분들은 전화 213-382-1650 혹은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어서 미주 전 지역의 한국일보 지사망을 통해 생생한 현지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연결합니다.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의 이민규 국장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리처드 에스터 지구 물리학 교수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비정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30년 내 언제든지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징조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학계 언론인 더 컨버세이션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샌안드레스 단층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각 압력이 쌓일 대로 쌓여 이른바 빅1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샌안드레스 단층은 북아주 지역 해안을 따라 샌프란시스코와 중가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지나는 캘리포니아 최대의 지진대입니다. 북아주 지역에는 1906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3천여 명이 사망하고 샌프란시스코 시의 80%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기록이 있으며 1989년도에 일어난 규모 6.9의 로마 프리에타 지진으로 인해 63명이 사망하고 3,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도 향후 30년 내 북아주 지역에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2%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진이 발생할 시 피해 규모는 1989년도 로마 프리에타 지진보다 월등히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베이지역 정부연합도 만약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로마 프리에타 지진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는 로마 프리에타 지진의 10배부터 20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약 7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20만 가구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정 피해 액수는 약 3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같이 큰 이유는 북아주 지역 대부분의 건물이 지진 대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1989년도 로마 프리에타 지진 이후 많은 건물들이 지진 보강 검사를 마쳤지만 아직도 북아주 지역에는 벽돌로 지은 건물 등 수만 채의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아주 주민들에게 지진 보험에 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 이민규입니다. 멋지게 해가 뜨는 모습, 또 미소 짓는 아기 등 기분을 좋게 하는 장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천식 등 여러 질환의 환자들이 치료를 충실히 받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웨일 코넬 의대 연구팀은 756명의 환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확신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사소한 일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가령 아름다운 일출 장면을 본 기억이라든가 학교 졸업과 같은 자랑스러운 순간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의 메리 찰슨 박사는 이 같은 간단한 방법도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비가 와서 운동하기 싫을 때에도 기분 좋은 생각을 떠올리면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한다든가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1년간의 관찰 결과 심장동맥 질환자의 경우 긍정적인 사고 그룹의 55%는 신체 활동량을 늘려 그렇지 않은 그룹의 37%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고혈압 환자 집단에서는 치료에 충실히 따른 비율이 긍정적인 사고 그룹은 42%인데 반해 그렇지 않은 그룹은 36%에 머물렀습니다. 찰슨 박사는 긍정적인 사고의 효과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탐나는 피부, 탐스러운 몸매. LA 탐 클리닉이 사랑받는 비결 뭘까요? 탐 클리닉에서 당신만의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질투나는 꿀피부 여신되기, 포기했던 기미자티를 깨끗하게 탐 클리닉. V라인 되고 싶을 때 탐 클리닉. 살과 지방을 빼주는 과학적인 신개념 다이어트 탐 클리닉. 스타들도 탐내는 탐 클리닉. 남몰래 예뻐지는 탐 클리닉. 213-384-3435 384-3435. 가족 가운데 흡연자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흡연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는 환기구, 창문, 조명기구, 심지어 벽과 마루의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간접 흡연의 연기 속에는 비소, 청산가리, 일산화탄소와 같은 7천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특히 어린이에게 독성입니다.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tobaccofreeca.com/korean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국 323-692-2055, 692-21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금, 은 사고 팔 때는 역시 금돼지죠. 도서매는 물론 은수조에서 금리까지. 금은 거래는 전문업체 금돼지가 가장 믿을 만하죠. 투자용 금, 은도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직거래하십시오. 금돼지는 3348 웨스트 올림픽 샌앤드류스 코너에 있습니다. 주중엔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오픈합니다. 323-731-0484, 323-731-0484. 금 사고 팔 때는 금돼지. 왜 푸른투어와 여행을 해야 할까요? 뉴저지 본사, LA, 뉴욕, 토론토, 서울지사에서 미 동부 서부 투어, 캐나다, 옐로스톤까지 직접 행사를 진행하여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특히 14차례의 행사를 통해 입증된 미 대륙 횡단은 더욱 새로워졌으며 낭만의 유럽, 정열의 남미, 최초로 선보이는 동시베리아 횡단 열차, 최고의 맛집만 고집하는 모국 방문, 전세계 크루즈까지 푸른 투어의 푸른 감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올림픽과 세라노 213-739-2222, 739-2222, 푸른 투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03% 상승한 24,893.4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4% 높은 2,698.6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6% 오른 7,143.6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이 금융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등이 증시 상승을 도왔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이 2.3% 상승하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헬스케어와 산업, 소재, 에너지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통신과 유틸리티, 부동산은 내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물가 상승세가 견고한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4% 상승이었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와 토요일 낮 기온 70도 중반대까지 오르며 모처럼 포근한 날씨 보이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 60도 후반대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내내 LA 지역의 낮 기온 60도 초중반대에 머물면서 2월 평년 기온을 훨씬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산타모니카 67도, 벌뱅크 71도, 플래튼 73도, 토렌스 67도, 리버사이드 71도, 샌디에고 67도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늘 밤 15에서 25마일대 바람이 불다가 차차 5에서 10마일대로 잦아듭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최저 45도, 내일 낮 최고 63도입니다. 라스베가스 오늘 밤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최저 47도, 내일 낮 최고 64도. 시애틀 오늘 밤 약간 흐립니다. 내일도 흐린 날씨 계속되겠고 밤최저 34도, 내일 낮 최고 45도입니다. 포틀랜드 오늘 밤 대체로 흐리고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밤최저 36도, 내일 낮 최고 49도. 뉴욕 오늘 밤 0.25인치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밤최저 45도, 내일 낮 최고 62도입니다. 시카고 오늘 밤 짙은 안개 끼는 곳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고 밤최저 38도, 내일 낮 최고 41도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내일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최저 68도, 내일 낮 최고 80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2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2도, 습도 57%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망과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신상품을 대세일하는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보험을 알고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 건강보험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대답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DK 건강보험의 데이빗 강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DK 건강보험의 데이빗 강입니다. 우리 이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50이 되었다거나 60이 되었다거나 실제적으로 70이 되었다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이 되셔도 저희 손님 중에 70 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이거 보시면은 뭐 굉장히 정정하세요. 50대 정도로 보이시기도 하시고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또 자기 건강하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환경이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오시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확 늙어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뜨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한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일단은